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종로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미얀마 미투 다르모 출판사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이탈리아 밀라노 주치의 사상연구센터가 로마 가를로 겔리니 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